6.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점에서 제주고에서는 연대성 집회가, 오스트리아에서는 강연회가, 나이지리아에서는 영화 감상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으로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